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째 즈음에서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가 8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러시아 부스코브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촌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날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눈부신 현실을 소개하는 사진들, 우리민의 창조적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졸람의 개막식에는 러시아 부스코브주와 시의 행정부, 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인사들과 군중들, 우리나라 대외졸람 총국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영상 사진 문헌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번영하는 평양이 상영됐으며 러시아 예술인들의 경축 공연이 있었습니다.